큐브릭 감독의 영화 풀메탈 자켓을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총에 맞아 부상을 입은 한 베트콩 소녀가 미군들을 향해서 shoot me, shoot me, 날 제발 쏴버리라면서 모든 걸 체념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 장면. 그 소녀의 표정에는 단지 삶에 대한 체념뿐만이 아니라 힘없는 작은 나라들이 수천 년 동안 겪어야 했던 그 역사의 줄곡이 배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파고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 프랑스가 미국의 압력에 발끈했다지요. 해도 너무한다고요. 나까지 이럴 수 있냐, 뭐 이런 뜻이었겠죠. 그런데 또 일본 언론들은 그 쌀시장을 빨리 개방하자고 목소리를 합쳤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거겠죠. 우리도 정부에서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자식들을 서울로 보내고 힘에 부치지만 그래도 농토에 매달려 있는 우리 농부들, 우리 농부들의 표정은 지금 어떨까요? 오늘 첫 곡입니다. 영화 Full Metal Jacket의 마지막 장면에 흘러나오던 노래, Rolling Stones의 Paint It Black. 에서 방영했던 외화 시리즈물

이 작품은 휴 허드슨 감독의 데뷔작으로 그는 이 영화 한 편으로 이랴 유명 감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감독 말고요. 이 작품으로 또 전 세계에 알려진 한 명의 영화 스텝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작곡상을 타는 음악가 반겔리스였죠. 정확한 이름은 반겔리스 파파나 파파타나시우라고 하는 좀 다소 긴 이름을 갖고 있는 음악가인데요. 그 웅장하면서도 또 이른 새벽 숲속의 기운이 느껴지는 듯한 아름답고 신비로움이 넘치는 선율. 불의 전차 이 영화 역시 마찬가지지만요. 그 반겔리스의 곡들은 광고 배경음악으로도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우리 귀에 아주 익은 선율이 많습니다. 또 그만큼 우리 정서와도 동떨어지지 않은 음악들이죠. 반겔리스의 작품 세계는 그의 고향과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동양적이고 자유가 넘치는 그리스의 민족 정서가 바로 음악의 기본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1943년 그리스 남부 도시인 모로스에서 태어난 반겔리스는 4살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6살 때는 이미 청중 앞에서 공연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후에 콘서트 피아니스트로 성공을 거듭하던 반겔리스는 청년 시절에 같은 그리스인으로 이집트에서 태어난 신인 가수 데미스 루소스를 만나면서 대중음악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루카스 시데라스와 함께 4인조 록그룹을 형성하게 되죠. 바로 그 유명한 아프로디테스 차일드 이 그룹입니다. 파이벨의 카논의 멜로디를 활용했다고 하죠.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의 Rain and Tears 듣겠습니다. Rain and Tears, Aphrodite's Child의 노래였습니다. Aphrodite's Child의 음악은 60년대 말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Aphrodite's Child의 Rain and Tears나 Spring, Summer, Winter and Fall 이런 노래들은 지금까지도 음악 프로그램에 아주 주요 신청곡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짧은 시간 만에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이들의 발표곡이 당시 유행하던 락 뮤직과 아주 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음악적 독창성이 인정받았다는 것이에요. 전 세계가 비틀스 열풍에 휩싸여 있을 당시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의 음악은요. 자연과 삶을 노래하는 서정시로 젊은이들에게 평가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아름답고 또 건강한 선율이었다는 표현이겠죠. 그룹 활동 시절 반겔리스는 파리로 이주해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스 군사정부의 탄압을 피해서죠. 또 우리에게 영화 페드라, 히라빈 조르바 등의 음악으로 잘 알려진 작곡가 미키스 데오도라키스. 이 미키스 데오도라키스에 대해서도 당시 그리스 정부는 지독한 탄압을 퍼붓습니다. 감옥 생활은 계속됐고 또 그의 노래는 모두 금지되었었죠. 사상이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곁에서 겪은 그리스의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바로 이때 조국을 등지게 됩니다. 반겔리스와 또 영화 나바론에서 그리스 레지스탕스로 보냈던 여배우 이렌네 파파스도 그 중에 끼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3국에서 만나자마자 곧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그리스의 민속음악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을 합치게 되죠.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의 세 번째 앨범 666은 이 만남의 결과로서 그리스의 정신세계가 마음껏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70년대 초 솔로로 독립한 반겔리스는 처음으로 영화음악에 손을 댑니다. 프랑스의 유명 TV 감독인 프레데릭 로지프의 작품 동물들의 묵시록 이 영화의 음악을 맡은 것이죠. 영화 동물들의 묵시록 중에서 La Petite Fille de la Mer, 바닷가의 작은 소녀, 밀바의 노래로 듣습니다. La Petite Fille de la Mer, 바닷가의 작은 소녀, 영화 동물들의 묵시록 중에서 밀바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1974년, 반겔리스는 영국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의 프로그레시브 락 그룹 ES의 키보드 주자, 릭 웨이크먼의 후임자로 내정되죠. 그러나 음악에 대한 견해 차이로 ES 참가를 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만난 예스의 리드보컬 존 앤더슨과 뜨지 맞아서 듀오 그룹인 존 앤 반겔레스를 결성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폴로네이즈, 이탈리안 송, 이런 주옥 같은 노래를 발표하게 됐죠. 영국에서 반겔레스는 자신의 음악을 본격적으로 찾아나갑니다. 그 대표적인 음반이 바로 Heaven and Hell, 이 유명한 음반입니다. 다양한 타악기와 각종 신더사이저 그리고 웅장한 합창이 곁들여진 명반이지요. 천사들의 노래처럼 들리는 아름다운 천국 부분과 또 악마들의 외침 소리 같은 지옥 부분이 확연히 느껴지도록 대비되어 있습니다. 그의 걸작 앨범 Heaven and Hell 파트 2 중에서 보컬 부분을 한번 들어볼까요? Thank you. 앨범 Heaven and Hell의 파트 2 중에서 들으셨습니다. 반겔리스는 7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관을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청중 앞에 잘 나서지 않는 성격도 성격이지만요. 어떤 제안이라도 만약에 그것이 상업성을 띠고 있다면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음악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반겔리스. 그의 음악 세계는 클래식을 기반으로 하면서도요. 그 위에 다른 장르의 음악을 섞어서 아주 새로운 소리를 창조해내는 것이죠. 그의 이런 음악적 욕심은 영화음악을 맡으면서 한층 더 높아집니다. 원래 음악과 함께 그림과 영화까지 공부한 반겔리스는 영화 불의 전차 외에도요. 로스프 감독의 오페라 사베이쉬 또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의 의문의 실종, 미싱 외에도 바운티, 사랑과 반란의 항해, 엔타르티카, 남극 이야기, TV 시리즈 코스모스 등 이런 많은 작품에서 음악을 맡았었습니다. 특히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과는 아주 가까운 관계로 일을 했는데요. 그것은 두 사람 모두 그리스 출신으로 군사 독재를 피해서 망명을 했었고 또 정치적인 소재로 자신의 예술을 표현하는 의식 있는 예술가였다는 이런 공통점 때문일 거예요. 영화 미싱은요. 남미의 한 작은 나라에서 쿠데타 도중에 실종된 아들을 찾아서 미국에서부터 건너온 아버지 잭 레몬과 며느리 시스 스파세크가 아들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결국 그들은 미국이 그 쿠데타를 배후 조정했다는 그 추악한 사실을 알아내게 되고 말지요. 영화 미싱의 테마 오늘은 나나무스크리의 노래로 됐습니다. beside you, I've no doubt. You're missing. Conspiracies of silence hide you. Keep me out. How you are missed. And how 나나무스크리의 깨끗한 목소리로 들으신 곡, 영화 미싱의 테마였습니다. 반겔리스 음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신디사이저지요. 64년에 로버트 무그에 의해서 개발된 신디사이저는 프로그레시브 뮤지션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연주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소 차갑고 무기질 톤인 신디사이저. 반겔리스는 이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소리의 영역을 확대해갑니다. 그의 전자음악에는 항상 실험정신과 그리스 민족정신이 함께 들어있죠. 영국의 그룹 ELP, 에머슨, 레이크 앤 팔머의 키스 에머슨과 그룹 예스의 리그 웨이크먼, 또 모리스 자르의 아들이죠. 프랑스의 장 미셸 자르, 그리고 반겔리스가 4대 신디사이저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의 독창적인 이 전자음악은 영화 블레이드 러너, 우리나라에서는 비디오로 출시된 2019년으로 제목이 붙었는데요. 이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SF 장르의 명감독인 리들리 스코트 감독이 만든 영화 블레이드 러너는요.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요. 자본주의와 테크놀로지, 그리고 복제인간 앤드로이드, 이 복제인간과 인간과의 대립,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죠. 하지만 이 작품은 비극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과 복제인간은 서로 사랑과 연민도 지니고 있고요. 결국 이들은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마치 반겔리스의 음악 세계를 영상으로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 작품에서 반겔리스는 좀 단조롭고 음산한 신디사이저 음악과 피아노를 이용한 아름다운 선율, 그리고 동양의 신비를 느끼게 하는 한 여인의 목소리 등을 이용합니다. 미래 사회가 펼쳐질 때는 전자음악만이 등장하지만요. 주인공인 데커드, 해리슨 포드와 복제인간이었던 레이첼, 숀 영이 사랑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전자음을 뺀 그런 음악을 이용하죠. 영화 블레이드 러너 중에서 러브 테마 듣겠습니다. 마치 꿈속을 걷는 듯한 느낌을 주네요. 영화 블레이드 러너 중에서 러브 테마 들으셨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인 블레이드 러너는 주인공의 직업인데요. 복제 인간을 찾아 없애는 그런 일을 맡은 냉정한 인간을 뜻하는 거죠. 이 영화는 10년이 지난 지금 감독이었던 리들리 스코트에 의해서 재편집돼서 복원판이 나왔는데요. 국내에서도 개봉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 이후에 반겔리스는 다양한 음악들을 선보이죠. 전위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소울 페스티버티스, 화려하고 열정적인 마스크, 그리고 재즈풍의 음반 드래곤, 팝스타일의 스피럴, 이런 음반들은 그가 앞으로 어떤 음악을 선보일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두 편의 영화에 음악을 맡았습니다. 리들리 스코트 감독의 1492 콜럼버스, 이 영화랑 또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쓰라린 신혼, 비틀 문, 이 두 작품입니다. 영화 1492 콜럼버스 중에서 듣습니다. Conquest of Paradise. Conquest of Paradise, 영화 1491 콜럼버스 중에서 들으셨습니다. 이 작품에서 아마 가장 감동적인 장면일 거예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이라고 믿었던 땅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땅에 꿇어앉아 입을 맞추죠. 제라르 드바르디의 명연기와 함께 그때 흘러나오는 웅장한 합창은 이 감동을 완벽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1492 콜럼버스의 음악은 대부분 장엄하고 폭넓은 오케스트라 연주와 합창곡으로 이루어져 있죠. 검은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은 거구의 털보 마법사 반겔리스. 그의 마술 같은 음악은 자연을 사랑하고 동경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는 결코 청중을 속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요. 요즘은 정말 음악이 범람하는 시대 같아요. 뜻도 내용도 알 수 없는 무국적 음악들. 이런 속에서 반겔리스의 음악에 지니고 있는 힘은 조국인 그리스를 향한 마음과 또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건강한 정서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반겔리스 파파타나시우의 영화음악 함께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영웅본색 3편 중에서 매연방의 노래 석양지가입니다. 경북 경주시의 김동훈 씨 그리고 충남 논산군 화지삼리의 이재명 씨 서울시 성동구 중곡동의 신지연 씨 이리시의 그림자 공간이란 영화 서클에 계신 안영 씨 신청곡은 아니지만요. 잘 들어보세요. 영웅본색 3편 중에 석양지가 들으면서 저 정은님 인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曾与你真心。